그대 눈을 바라볼 때면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.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. 이 세상 오직 한 사람 마주 잡은 두 손 사이로 따스하게 햇살 비추네. 외로웠던 삶의 균형